오늘 본문을 읽고 나면 이렇게 좀 혀가 굳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옛날 저희가 어린 시절에 뭐 간장 공장 공장장은 뭐 이렇게 하는 이렇게 어려운 말들 풀이하는 것처럼 머릿속에 감람나무 하나만 남아서 별로 이렇게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비유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형과 동생이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형과 동생이 다투고 나면 어머니들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형을 먼저 혼내고 나서 그 다음에 동생을 혼냅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이렇게 악수하고 포옹하고 화해하게끔 하는 게 어머니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도 그와 같습니다. 어제까지 읽은 10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많은 비난과 성토로 혼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혼냄의 대상이 이제 동생인 이방인으로 표현되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형이 혼나는 것을 이제 들은 이방인들의 마음 속에 교만이 싹틀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이제 이방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구원받았고 유대인은 버림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거 아니냐. 동생이라면 할수 있는, 으레껏 할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예,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후회하고 속상하고 가슴 썩을지라도 자식들을 품에 안고 있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둘 다를 혼내기는 할지라도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함께 읽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으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로 옮겨가라. 그 사이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정도로 경건한 믿음 생활을 했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남은 사람 7,000명에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이 완악하여 진다는 표현은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간다는 표현입니다. 어제 저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이 이렇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남은 자로서 세상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남은 자에서 이제 주님을 향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로 우리가 옮겨가야 하는데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버림받아도 충분한 죄인이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지 않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느덧 나한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는 단계로 이르게 됩니다. 그 단계를 우리는 남은 자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로 옮겨갔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택하심을 입은 자라면 유대인들을 사랑하라. 즉 남은 자에서 택하심으로 옮겨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자신을 조금 험담하고 미워하고 상처주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넉넉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로마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해진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남은 자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로 옮겨가야 한다.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응암교회 교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남은 자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로 오늘도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험담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두려워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도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체력과 영적 건강을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